get 'em. 휴. I'ma get 'em. 휴. Watch 아마 vibe back 짙은 어둠이 막아설 땐 한 걸음 앞으로 날아든 it's best 사라진 feedback 시작된 call black huh? 깊어가 혼란스러운 밤 악몽은 또 지켜본 적 가 난 걸 숨기려고 해 I got it I got it 혼돈을 타고 덮쳐 killing life bang 지기 bang bang 지기 bang bang cause I wanna see truly bang 지기 bang bang 지기 bang bang done.